마음이 예뻐. 어쩌나 내가 너를 만나. 어쩌나 내가 너란 봄을 만나. 사랑에 빠졌을까 누가 뭐래도 예뻐 예뻐. I love you. Oh.